태양절에 즈음해서 와짐 꾸지민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 대표단, 옐리나 바비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김종숙 미용칭 여성동맹 대표단, 드미트리 거스첸코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주체사상연구협회 대표단, 송커리 바로띠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 대표단, 마니크 라마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 선군정치 지지협회 대표단, 아서쿠 브라사도 수베디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작가 기자연단 대표단, 만주 라뜨나 사키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체 사상 및 선군정치 연구 네팔 기자협회 대표단, 가브리엘 곤살베수 마르티네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 주체 사상 연구센터 대표단, 쉐이크 라피클 이슬람 바블로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글라데슈 주체 사상 연구소 대표단, 자베두 안사리 자력갱생 연구협회 서기 장을 단장으로 하는 파키스탄 주체사상연구대표단, 드 나란토야 지더리 사회 성원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자주적 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대표단, 다비드 로시 책임자를 단장으로 하는 스위스 남부지역 주체사상연구소조 대표단, 안드리아스 앵스트렘 조선과의 진선협회 아일랜드 지부 공식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서유럽 주체사상 신봉자 대표단, 루카슈 브로베를 단장으로 하는 제스코 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서조 대표단, 나임 헤이줄라후 에미노 굴루를 단장으로 하는 디르키의 자주연구 대표단, 위핀 굽다 인디아 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일행과 에드몽 주부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야민 조세프 가나 주체사상연구대표, 세꾸나 까마라 기네 주체사상연구대표가 13일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